남조선의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6월 2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히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